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진선메달이 러시아 인사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. 진선메달을 수여하는 행사가 1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행사에는 러시아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,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랑독한 데 이어 진선메달들이 국가회의 대의원인 국제평화기금연맹 저응제 까르뽀브, 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책임자 알렉산드르 주에빈, 모스크바 평화기금리사회 위원장 두빈스키에게 수여되었습니다.